있는 이 모습이 귀여웠어. So cute. 모른 척 해주고 싶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. 난 모두 알아. 이리 와봐. 더 이상 날 피하지 말고. 에이, 다 아는데 왜 자꾸 숨겨. 네가 날 좋아하는 게 이미 네 얼굴에 쓰여 있어. 나와 함께 썸타 나를 봐 왜 이렇게 수줍은 타 뭐가 무서워 나도 잘 못하지만 우린 핫한 커플일 것 같아 오늘부터 우리끼리 해 손을 잡고 걸어 다닐래 시간 아까워 차 어떡할래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도망다닐래 에이 나한테 왜 자꾸 숨겨 네가 날 좋아하는 게 이미 네 얼굴에 쓰여있어 네가 날 좋아하는 게 이미 네 얼굴에 쓰여 있어